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중종의 200일 전투회로 천만 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아 모두 다 중종의 200일 전투회로와 중종의 20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를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.